조국 해방 71세 즈음에서 모리타니 방글라데슈 언론들이 특집하고 우리나라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모리타니의 인터넷 신문들인 알 샤르크 알 요움, 알 디아르, 알 사피르, 인터넷 통신들인 누악쇼트 라이프, 이르샤드, 방글라데슈 ATN 텔레비전 방송은 일제를 처부치고 조국 해방의 역사적 기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슈 ATN 텔레비전 방송은 우리나라 영화 오늘의 평양을 방영했습니다. 모리타니의 인터넷 신문들과 인터넷 통신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셨습니다.